쾌하게 재빨리 답안지를 메꾸셨습니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셨었습니까? 눈을 감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 많으셨어요? 초조하게 무릎을 덜덜 떨기도 하셨겠죠? 아마 멍하니 빈가지만 보이는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을 겁니다. 컴퓨터펜 뒷꼭지로 머리만 열심히 긁었던 순간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더러는 문 밖에서 부모님이 서성거리시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문 후배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들어갔지만 오후엔 허무함에 다리가 후들거린 기억, 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행입니다. 고입 선발고사 치르신 영화음악 가족들 애쓰셨어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지만 사실 그건 누구라도 그렇거든요. 자, 옷자락을 잡는 그 약간의 아쉬움과 허물을 이 시간에는 완전히 떨어주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까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를 퍼스페이스 악단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탁탁 털어버리기요. 광주 서구 진월동의 박선희 씨. 여전히 그 예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편지를 보내오셨군요. 텅 빈 수첩을 보면 그 시간들을 몽땅 도둑맞은 기분이 든다는 말씀에 그 후론 거의 매일 기록하고 메모하고 한 토막의 시간이라도 잡아두려고 한 게 수첩 몇 개, 일기장 두억 원, 쓰다만 원고지 묶음과 편지다발을 남겼습니다. 참 기분이 좋네요.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요. 정말 한 2년 전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말 한 자락을 기억하시고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수첩을 보면 그때가 다시 생각나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쯤 여러분들은 12개월, 그 12달이 꽉 찬 수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답답한 거 있으면 탁탁 털어버리십시오. 제가 오늘은 좀 팡팡 터지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틀로 김갑수 씨, 김호택 씨, 또 황우석 씨, 대전의 재성 씨, 최종우 씨가 신청해 주셨죠. 세상 밖으로 김종서의 노래입니다.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 3동의 김준희 양. 엽서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준 친구가 밀이군요. 그 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고맙다고 전해드릴게요. 이 영화 음악 어떠셨어요? 붉은 등이라는 영화의 메인 타이틀이었는데요. 라플라야,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이 시간만 되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그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구멀로 시작하는 그 성우가 세계사를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꼭 제가 그 할아버지가 된 기분인 거 있죠? 자, 오늘은 1940년대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아방가르드 운동 예전에 192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힘차게 전개되었다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 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지를 옮기게 된 것은 예술가들이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이 새로운 전위예술, 전위영화의 중심지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아방가르드 영화는 1943년에 완성됐는데요. 마야 데런의 오후의 올가미였습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의 29번째 영화입니다. 마야 데런은 안무가였었는데요. 남편 알렉산더 해미드와 함께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영화에도 직접 출연했고요. 영화는 마야 데런이 낯선 집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의 화면은 초현실주의와 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빌려온 내용, 상징, 또 무의식에서 나오는 강박적인 불안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영화, 이 마야 데린의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아방가르드 영화는 좀 더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영화, 실험 영화, 독립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야 데런을 보통 미국 전위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꼽는데요. 그녀는 카메라를 위한 안무 연구, 신화가 된 시간의 제의, 폭력에 대한 명상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전위 영화를 대중화시키는 데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또 판에 박힌 헐리우드 영화를 비판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위 영화의 장점을 자주 얘기하곤 했는데요. 영화는 시적 영화와 상업 영화로 구분되는데 시적 영화 감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깊이를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시적 영화 감독은 시 공간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작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이런 마야 데런의 작업은 1947년 뉴욕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 시네마 16으로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이 시네마 16에서는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전위 영화가 모두 상영됐고 또 새로운 전위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자극제가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 중동 신도시 사랑마을에서 김승용 씨. 자, 영화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은 분인데 외로운 유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정선희에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죠. 친구 정환 씨, 승현 씨, 성우 씨, 또 사촌 문진 씨도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역류라고 이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비디오방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백드래프트 중에서 Send Me In Motion, 브루스 원스비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Cause you're right. Tommy the Snake Christ 씨, 오늘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만 해도 좋았어요. 참 재밌네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어느 엽서를 받았는데 이 만화와 함께 항상 재미있는 글을 써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백드래프트 중에서 Send Me in Motion, 브루스 혼스비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소개해드렸죠. 이 시간에 그 중에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일 겁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상영되었죠. 이 영화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황폐한 로마의 거리, 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정말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거느린 가장 안토니오는 가재도구를 모두 팔아서 아주 어렵게 자전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전거를 어이없이 도둑맞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서 폐허가 된 로마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다닙니다. 그의 아들인 브루노는 이런 아버지를 찾아나서고 아버지는 다른 자전거로 훔치려다가 그만 들켜서 봉변을 당합니다. 감독인 비토리아 데시카는 필름을 아껴가면서 참 어렵게 이 자전거 도둑을 찍었는데요. 그 무렵, 그러니까 1947년쯤 미죠. 그 6월 3일에 패션 도시인 파리에서는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뉴 룩이라는 새로운 패션을 선보였어요. 이 뉴 룩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참 낭만적인 느낌을 가득 담고 있는 패션 스타일인데요. 부드러운 어깨선, 잘록한 허리를 특히 강조한 차림입니다. 전쟁 동안 작업복만 줄곧 입어야 했던 여성들이 그 우아한 여성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디오르가 이런 뉴 룩을 만들어냈고 여성들은 여기에 그만 매혹되고 말죠. 게다가 디오르는 파리 여성뿐만이 아니라 런던과 뉴욕의 여성까지 한 손에 넣게 됐고요. 가을에 선보인 패션 스타일도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그런 탑 디자이너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영화 자전거 도둑에서 자전거를 훔치다가 들켜서 어쩔 줄 몰랐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패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는 희희낙낙하는 크리스찬 디오르의 모습. 그래서 이 두 상반되는 모습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와 또 승리한 나라의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30번째 영화인 자전거 도둑 중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훔치다가 붙잡히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엔드 타이틀 읽겠습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30번째 영화 1948년작 자전거 도둑의 엔드타이틀 들어봤습니다. 1949년 1월 22일 중국의 공산당은 북경을 접수하고 장기석의 국민당 군대는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했죠. 그해 4월 4일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참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됩니다. 소련과 중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전선을 형성한다고 선포했고요. 이렇게 세계가 냉전체제로 냉각돼갈 때 이 당시 만들어진 영화 중에는 1949년에 완성된 제3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1번째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영국의 스튜디오를 점령한 감독으로 불리우는 캐롤 리드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참 그 탁월한 연출 솜씨도 연출 솜씨지만 당시 최고의 영화인들이 모두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아주 기억할 만한 영화입니다. 먼저 시나리오 작업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그레엄 그린이 참여했고요. 영화 제작에는 알렉산더 코르더와 데이비 셀즈닉의 이름이 눈에 띄네요. 이 알렉산더 코르더는 감독 겸 프로듀서 또 기획자로 헝가리에서부터 비엔나, 베니스, 헐리우드까지 정말 종횡무진 누비면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 공로로 캐롤 리드 감독처럼 영국 왕실로부터 경의의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했던 데이비 셀즈닉. 그는 참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레베카로 아주 유명한 제작자죠.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제3의 사나이에서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배우는 다름 아닌 오즈월드 감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제작자 데이비 셀즈닉과 영화 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손꼽히는 오존 웰즈.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습니다.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사실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 감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헐리우드 중심으로부터 밀려났고 그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화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죠. 이 영화의 촬영은 당시 최고의 촬영기사로 알려진 로버트 크레스커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버트 크레스커는 그 카메라를 옆으로 기울여서 장면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사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재난이 임박한 듯한 그런 불안감을 느끼도록 영화를 찍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전쟁으로 파괴된 비엔나의 폐허를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내서 참 관객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영화죠. 이 밖에도 영화 제3의 사나이에서는 그 당시 영국 연극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조셉 코튼이 주연으로 등장했고요. 또 그 미모를 자랑하는 여배우 알리다 발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제3의 사나이에서는 영화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 중에서 해리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제3의 사나이 중에서 해리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뮤지컬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2년에 개봉된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입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2번째 영화죠. 이 영화를 만든 MGM 영화사 뮤지컬 장르의 왕국으로 불렸는데요. 예, 사실 영화 장르 가운데 뮤지컬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장르죠. 그런데 이 뮤지컬 장르가 언제 출현하게 됐냐? 이 질문에 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뮤지컬이라는 것이 무성 영화 시대에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장르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자연히 답이 떠오르게 되죠. 네,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부터 뮤지컬이 탄생한 겁니다. 최초의 유성 영화로 기록되고 있는 1927년의 재즈 싱어. 이 영화의 경우는 뮤지컬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개의 노래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뒤에 헐리우드는 곧 뮤지컬 영화 제작에 열을 올리게 됐어요. 뮤지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내러티브가 진행돼가는 과정에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랑하고 경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특히 30년대 그 경제공황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사람들을 달랬던 그런 영화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낙관주의로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죠. 뮤지컬과 함께 헐리우드에 등장한 인물들은 그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활약하던 배우들이나 안무가들이었는데요. 그 오즈의 마법사의 주디 갈랜드나 프레드 아스테어, 또 진저 로저스, 또 진 켈리 이렇게 춤과 노래 실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뮤지컬 장르 덕분에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또 빈센트 미넬리나 스탠리 도넌 같은 뮤지컬 전문 감독도 등장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1930, 40년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뮤지컬은 60년대를 거치면서는 차차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80년대 MTV의 유행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됐죠. 그 차례로 성공을 거둔 디즈니 영화사의 만화 영화 인어공주나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이런 것들은 전부 헐리우드 뮤지컬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그 유행이나 마찬가지로 영화 장르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돌고 돈다 이런 말을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뮤지컬 영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이 영화는 스탠리 도넌 감독이 연출했고요. 진 켈리가 주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 속에 그 초기 유성 영화 시대 그때 벌어졌던 온갖 해프닝이 정말 재미있게 그려져 있죠. 그 당시 그 붐 마이크가 개발되기 전이었고 후신 녹음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촬영장에서는 어떻게든 마이크를 눈에 띄지 않게 숨기려고 온갖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또 감독은 혹시 다른 잡소리가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고요. 그래서 배우들을 그 투명한 유리 벽 속에서 연기하도록 하고 그 밖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죠. 또 목소리가 나쁜 배우가 곤혹스러워하는 장면이라든지 발성 연습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코미디 영화 뺨칠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탠리 도넌 감독의 그 훌륭한 안무가 곁들여졌고 또 진 켈리와 도널드 오커너 또 데비 레이놀즈의 춤과 노래도 한몫했죠. 그리고 이 영화는 테크니컬러 필름으로 촬영됐는데요.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완전히 사라진 필름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화면은 요즘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색다른 맛을 선사해 줍니다. Good night, Kathy. See you tomorrow. Good night, darling. Take care of that throat. You're a big singing star now, remember? This California dew was just a little heavier than usual tonight. Really? From where I stand, the sun is shining all over the place.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 and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yeah. I'm happy again. I'm singing and dancing in the rain. 4년 만에 찾아올 첫사랑을 축복해 주세요 하신 분. 찾아올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이미 첫사랑이 찾아왔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하고 엽서 첫머리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딱 글씨를 보니까 알겠는데요. 서울 장충동이었던가요? 장광환 씨 어떠셨어요? 이 첫사랑의 아주 어울리는 곡 같아서 띄워드렸는데요. Singing in the Rain 중에서 진 켈리가 빗속에서 마구마구 춤을 추면서 아주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였죠. Singing in the Rain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밝게 웃고 살자고요 하신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장명주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영화,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네 편의 영화 소개해드렸습니다. 29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렸죠. 43년도 작품, 오후의 올가미, 미국의 마야 데런이 만들었고요. 30번째 영화는 이탈리아의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이 만든 48년 작품,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롤리드, 영국의 캐롤리드 감독이 49년에 만든 제3의 사나이가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의 31번째로 꼽혔고요. 32번째 영화는 52년도 스탠리 도넌 감독의 작품 Singing in the Rain이었어요. 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이소연 양. 예전에 황금연못의 테마를 들려준 것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신청한다고요? 네, 제임스 골웨이가 플루스를 연주해드릴게요. 황금연못의 테마입니다. 부산 남구 우암일동의 한재영 씨, 어떠셨어요? 이 곡에서도 그 가을빛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황금연못의 테마,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순회동의 양지마을의 최민정년.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타시겠습니다. CD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광주 북구 우남동에서 박기양 씨. 그분이었군요. 하늘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김태균 선배셨어요. 세상에 우편엽서 다섯 장에 걸쳐서 얼마나 깨알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선배 얘기를 적어놓고 해서 누군가 있더니 마지막 장에다가 김태균이라고 이름을 적어주셨네요. 자, 그 선배와 함께 마지막 곡 들으십시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아 참! 강아지 생일을 축하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서울 성북구 석관이동의 한용수씨. 저희 집 강아지 통키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너무도 영리해서 삽살개에 피가 섞였나 착각도 하지만 사실은 잡종견인 통키는 유난히도 빵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선물로 직접 빵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자, 통키가 이 곡 좋아할까요? 하이틀의 최원준씨, 순규씨 함께 들어주시고요. You Call Love, 특히 박기영씨가 김태균 씨께 띄워드린답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희 프로듀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Cause close to me.